8 UBS. アルスーシラ。안녕하세요하고여러분알아두면쓸데있는 HBS 시사라디오알쓸시라입니다저희알쓸시라에선매주쏟아지는정보의홍수속에서여러분들이알아두면좋을시사상식을보다재밌게알려드릴예정이랍니다뉴스에서심각하게다루는주제들너무먼나라이야기같지않으셨나요신문은재미없고지루하다고요알쓸시라에서재밌고알차게배워봐요지난8월24일몇달동안말이많았던후쿠시마오염수가결국방류되었습니다우리나라를비롯해일본과중국미국이여러관련단이슈들로골머리를앓고있는데요오염수방류가과연안전한가가가장뜨거운화제거리인것같아요혹시라도인체치명적인방사능이바다를오염시킨다면우리는더이상해산물을먹지못하게되겠죠저도해산물을좋아하는지라참걱정이많습니다그래서오늘의주제는바로방사능입니다함께알아보러가볼까요방사능오염수가도대체뭐길래이렇게큰이슈가된것일까요2011년후쿠시마지진으로인해원전벽에균열이생기게되었고그균열로지하수가흘러들어가며오염된핵연료와접촉해오염되기시작했습니다원래라면사용후냉각처리에필요한냉각수만방사능에오염되는데에반해끊임없이밀려드는지하수가오염되어버린것이죠실제로대지진당시에는수백톤의오염수가어떠한처리과정도없이바다로쏟아져나왔었습니다빠르게나오지못하게막고계속해서생기는오염수를쌓아두며안전하게만들기위해노력하고있던것인데요그오염수를보관할장소가마땅치않은데다가이미충분히안전해졌다고하며방류하고있는것입니다사실제공된정보로파악해보면실제로안전한수치에있다고해요하지만논란이되는건과연제공된정보가정확한가즉정보의신뢰성이낮다는것이죠일본측이제공된정보만확인할수있는데다정확한판결과판단을내려줄국제원자력기구의결론또한신빙성이떨어지기에사람들이불안해하고있는것입니다이런상황과더불어방사능이라는말이주는원초적인공포까지가미되니사실반대당할수밖에없는것이죠처리수방류자체가잘못되었다는것은아니지만방류자체가주는거부감이크기때문에일본정부가그거부감을없애고신뢰감을줄여많은노력을했더라면그렇게국제적지지를얻고방류했다면어땠을까하는생각이드네요주변국들또한비판적인태도로실제로안전한지에검증이되었다면이렇게까지반대하지않았을거고요사실이미방류를결정했고방류하고있기때문에이제와서방류를취소할가능성은많이낮긴하다는게안타깝긴합니다어느정도로위험할지가정말미지수이기때문에방류의영향은몇년후에나알수있을것같습니다앞으로도우리삶과관련있을주제이기때문에이번기회에제대로알아가고다음엔이렇게안전이우려되는결정을사전에차단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최근크리스토퍼놀란감독의신작오펜하이머가성황리에개봉했습니다영화오펜하이머는최초의핵무기개발과그책임자오펜하이머의생애에대해다루는데요그중에서도 CG 없이구현한핵폭발신이압권이라고해요여러분들은보셨나요오펜하이머에서개발한핵폭탄의살상력또한방사능에기반한거라고하는데요이방사능의위협으로부터어떻게내몸과가족을지킬수있을지궁금하지않나요 우선 무조건 실내에 머물러야 해요. 외부와 여러분 사이에 벽이 많으면 많을수록 방사선에 대한 피폭을 줄일 수 있어요. 문과 창문을 모두 닫고 집 안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이나 장롱한 등으로 대피해 피폭을 줄여야 해요. 샤워나 젖은 천을 통해서 옷 밖에 노출된 신체를 닦아내야 합니다. 병에 든 물, 밀폐된 용기 안에 있는 음식 등만 섭취해야 해요. 대략 3일에서 7일 정도는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 좋고 라디오를 통해서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원전 사고로 인한 상황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요오드를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원전 폭발로 인한 피폭의 상당수가 요오드 동위원소 때문인데 요오드를 섭취하면 방사능을 뿜는 동위원소를 내 몸이 알아서 배출해주기 때문이랍니다. 방사능은 물론 무섭지만 적절한 대처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피폭당하지 않게 최대한 밀폐된 실내 안에 오래 머물며 노출된 신체 부위를 씻어내는 것만 기억하세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부터 영화 오펜하이머까지 방사능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얼마나 위험한지 혹은 얼마나 있어야 위험한지 어떻게 피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고 무작정 무서워만 했던 것 같네요. 가장 미래지향적인 발전소인 원전으로 인해 방사능의 위협은 계속해서 우리 주변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확한 정보와 대비를 바탕으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쓸시라 진행자 지민주, 디렉터 양재웅, 엔지니어 백다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HUBS